Getting lifted. Fire truck. 어디면 Mr. Firm on the floor 불지펴봐 열기를 식혀줄게 불만이 가득 적어도 화끈하게 Just siren 소리에 느끼는 내 기분은 말썽 빼는 적은 곤란 Hey 미지근한 분위기는 no thanks 흔들리는 내 다고진 backseat 태운 뒤 빈틈없이 we get lit hey, hey, hey, hey, hey. Hands up if you're feeling the vibe now hey, hey, hey, hey, hey. One step, two step 오늘 밤 너와 나 모두 다 빠져들지 언제든 달려가 소방차 You can call me 몸을 움직여 Pick it up 리듬 느끼는 대로 흔들어 뜨거워지는 순간 크게 소리쳐 Fire truck Being nowhere everywhere 부르기만 하면 돼 Looking looking out 그냥 불장난 같아 Blink 나만 나타나 Just blink for me 시원하게 네 화를 불어줄 테니 Just hold up 잡힌 날 믿으면 다 to get higher 열기 맞춰 라켓처럼 뜨거워 이거 가는 폭발하기 10초 전 Hey, hey, hey, hey, hey Hands up if you're feeling the vibe now Hey, hey, hey, hey, hey One step, two steps 짜릿한 네 음악 네 맘 봐 불태우지 외쳐봐 소방차 어디든 달려가지 맥시멈으로 turn it up 리듬에 맞춰 흔들어 전율 느끼는 순간 크게 소리쳐 Fire truck Fire truck Chujima, 밤이 새도록 Next moment on, turn it up Next moment on, turn it up Sabancha.